이번에는 왜 이렇게 심각해. 10분이면 그냥 화해야 할걸. 심각한 척 하지마. 자존심이 뭐길래 그깟 자존심이 뭐길래 왜 이렇게 내 맘을 모르고 표정이 굳어있니. 헤어질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. 헤어질 것 같아 나 진짜로 헤어질 거야.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. 난 몰라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되는 거야. 진짜로 헤어질 거야.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. 난 몰라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되는 거야. Drop the barrel. 어색하게 몇 분째 바라만 보고 있어. 무슨 말을 꺼낼까 고민 고민하면서 그 전처럼 맘에 있는 말 그냥 꺼내면 되는데 그걸 못해. 바보처럼 왜 그러고만 있어. 아닌데 아닌데 미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한마디 내뱉기 너무 힘드네요. 그때 내가 미안해요. 한마디를 못 전했어. 헤어질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. 헤어질 것 같아 나 진짜로 헤어질 거야.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. 난 몰라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되는 거야. 나 진짜로 헤어질 거야.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. 난 몰라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되는 거야. 이렇게 진짜로 미안하지만 미안했어. 또 얼굴을 못 들 것 같지만 지금 헤어지는 게 내 낫겠어요. 서로가 엇갈려서 상처주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짐에 맘을 먹을래. 헤어질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. 헤어질 것 같아 나 진짜로 헤어질 거야.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. 난 몰라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돼.